답을 못 내 우린 끝이 보이지 않잖아 하루도 빠짐없이 써서 썩 괜찮진 않지만 너무나 원하니까 이럴 가치가 있다 그동안 그러해왔듯 널 위한 대가를 치름 되잖아 널 갖고 싶다 뭐니 뭐니 해도 또 나 널 갖고 싶단 말이다 또 나는 네가 밉다 분명 때가 다 더러운데 왜 빛이 나냐 말이야 나를 가지고 높게 higher 나의 텅 빈 맘은 누가 채울까요 묻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요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면 어떻게 사는 건가요? 살 수 있는 건가요? 뻔한 대답하지 마라 와닿지 않아 이게 맞나요? Don't you be a liar 정답을 선물해 달라면 선물인가요? Dirty money, dirty bitch 나는 널게 말아 계속 본샷 그림자 그림자 빛이 나는 곳이 솔직하게 겁나 그냥 놔버려 날 외면하고 싶지만 But I think I need you 널 알기 전 그때처럼 But I think I need you 너를 가지고 높게 higher 나의 텅 빈 맘은 누가 채울까요 묻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요 행복을 못 산다면 어떡해